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. 사랑한다고 말하세요. 우리는 흔히 말하죠.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고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.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.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마. 우연히 기다리면 달아날 것 같아. 우연히 기다리면 달아날 것 같아.